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الف لام را كتاب احكمت اياته ثم فصلت من لدن حكيم خبير ألا تعبدوا إلا الله إنني لكم منه نذير وبشير وأن استغفروا ربكم ثم توبوا إليه يمتعكم متاعا حسنا يُمَتِّعْكُمْ مَتَاعًا حَسَنًا إِلَىٰ أَجَلٍ مُسَمَّى إِلَىٰ أَجَلٍ مُسَمَّا وَيُؤْتِ كُلَّ ذِي فَضْلٍ فَضْلَهُ وَإِن تَوَلَّوْا فَإِنِّي أَخَافُ عَلَيْكُمْ عَذَابَ يَوْمٍ كَبِيرٍ إِلَى اللَّهِ مَرْجِعُكُمْ وَهُوَ عَلَى كُلِّ شَيْءٍ قَدِيرٍ 알리프 람라 말씀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된 성서로 이는 지혜와 아심으로 충만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로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 하셨나니 나는 너희를 위한 경고자로서 그리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분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분께 회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정하신 기간에 기쁨과 복음을 주리라. 또한 은혜가 있는 모든 자에게 그분의 은혜가 있나니 만일 너희가 거역한다면 나는 위대한 날 너희에게 있을 벌이 두렵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하나님께로 귀의하나니 그분은 모든 일에 전지전능하시니라. 알라 인나훔 야스누나 수두르훔 리야스타흐푸 민 알라 히나 야스타흐슈나 시야바훔 야알라무 마 유시르루나 와마 유알리눈 إِنَّهُ عَلِيمٌ بِذَاتِ الصُّدُورِ 그들은 자신들의 가슴을 접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감추려 그들의 옷으로 둘러 감추도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이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그분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라. صدق الله العظ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وما من دابة في الأرض إلا على الله رزقها ويعلم مستقرها ومستودعها كل في كتاب مبين وهو الذي خلق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في ستة أيام في ستة أيام وكان عرشه على الماء ليبلوكم أيكم أحسن عملا ولئن قلت إنكم مبعوثون من بعد الموت ليقولن الذين كفروا الَّذِينَ كَفَرُوا إِنْ هَذَا إِلَّا سِحْرٌ مُبِينٌ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고는 지상의 어떤 동물도 생식할 수 없으며 또한 그분은 그것들이 사는 곳과 그것들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 모든 것이 성서에 분명히 쓰여 있노라.

من كان يريد الحياة الدنيا وزينتها نوفي إليهم أعمالهم فيها وهم فيها لا يبخسون أولئك الذين ليس لهم في الآخرة إلا النار وحبط ما صنعوا فيها وباطل ما كانوا يعملون 그리하여 그대의 부름에 답하지 못한다면 내게 하나님의 지식이 내려졌으니 그분 외에는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순종하지 않겠느뇨. 현세의 부귀 영화를 원하는 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 행위에 따라 보상을 하리니 그 안에 조금도 제한이 없노라. 내세에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불지옥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들이 그 안에서 계획한 모든 것이 헛되고 그들이 행하던 모든 것이 무용함이라. أَفَمَنْ كَانَ عَلَى بَيِّنَةٍ مِّنْ رَبِّهِ وَيَتْلُوهُ شَاهِدٌ مِّنْهُ وَمِنْ قَبْلِهِ وَيَتْلُوهُ شَاهِدٌ مِّنْهُ وَمِنْ قَبْلِهِ كِتَابُ مُوسَى إِمَامًا وَرَحْمَةً أولئك يؤمنون به ومن يكفر به من الأحزاب فالنار موعده فلا تك في مرية منه إنه الحق من ربك ولكن أكثر الناس لا يؤمنون وَمَنْ أَظْلَمُ مِمَّنِ افْتَرَى عَلَى اللَّهِ كَذِبًا أُولَئِكَ يُعْرَضُونَ عَلَى رَبِّهِمْ وَيَقُولُ الْأَشْهَادُ هَؤُلَاءِ الَّذِينَ كَذَبُوا عَلَى رَبِّهِمْ أَلَا لَعْنَةُ اللَّهِ عَلَى الظَّالِمِينَ 하나님의 표적을 받고 그를 확증하는 한 증인이 그를 따랐으며 또한 그 이전 모세에게 인도와 은혜로서 계시된 성소에서도 확증된 그분과 누가 비교되리요? 그들은 그것을 믿었으나 그 중에는 거역한 무리도 있었으니 불지옥이 그의 약속된 곳이라. 그러니 그에 관하여 의심치 말라. 실로 그것이 그대 주님으로부터의 진리라. 그러나 아직 많은 백성이 믿지 않더라.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하는 자보다 우매한 자 누구이뇨? 그들은 주님에 거역하니 천사들이 말하길 이들은 주님에 관해 거짓하는 자들이니 우매한 자들 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الذين يصدون عن سبيل الله ويبغونها عوجا وهم بالآخرة هم كافرون أولئك لم يكونوا معجزين في الأرض وما كان لهم من دون الله من أولياء يضاعف لهم العذاب ما كانوا يستطيعون السمع وما كانوا يبصرون أولئك الذين خسروا أنفسهم وضل عنهم ما كانوا يفترون لا جرم أنهم في الآخرة هم الأخسرون إن الذين آمنوا وعملوا الصالحات وأخبتوا إلى ربهم أولئك أصحاب الجنة هم فيها خالدون

그들은 곧 익사하리라. 그리하여 그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니 그의 백성의 수장들이 그를 지날 때마다 그를 조롱하매 그가 이르길 너희가 우리를 조롱한다면 우리는 너희가 조롱하는 것처럼 너희를 조롱하리라. 누구에게 벌이 있음을 너희는 곧 알게 되리니 그를 수치스럽게 하는 영원한 벌이 그에게 내려지리라. 하따 이자 자 아무나 와파랏탄 누르 قل نحمل فيها من كل زوجين اثنين وأهلك إلا من سبق عليه القول ومن آمن وما آمن معه إلا قليل وَقَالُوا كَبُوا فِيهَا بِسْمِ اللَّهِ مَجْرَاهَا وَمُرْسَاهَا إِنَّ رَبِّي لَغَفُورٌ رَّحِيمٌ وَهِيَ تَجْرِي بِهِمْ فِي مَوْجٍ كَالْجِبَالِ وَنَادَى نُوحٌ ابْنَهُ وَكَانَ فِي مَعْزِلٍ يَا بُنَيَّ ارْكَب معنا ولا تكن مع الكافرين قال سآوي إلى جبل يعصمني من الماء قال لا عاصم اليوم من أمر الله إلا من رحم وحال بينهما الموج فكان من المغرقين وقيل يا أرض ابلعي ماءك ويا سماء أقلعي وغيظ الماء وقضي الأمر واستوت على الجودي وقيل بعدا للقوم الظالمين 보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약속이 있어 지표에서 물이 솟으니 각자의 자웅 한 쌍과 그대의 가족과 멸망될 자들을 제외한 믿는 자들을 그 방주에 태우라 하셨는데도 소수를 제외하고는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이르되 그 안에 오르라. 추랑하는 것과 정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의하니 실로 주님은 관용과 은혜로 충만하시니라. 방주는 그들과 함께 산처럼 높은 파도를 따라 표류하니 멀리 떨어져 있는 그의 아들을 부르더라. 아들아, 우리와 함께 오르라. 불신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였노라. 아들이 대답하여 물에서 저를 구해줄 산으로 도피하겠나이다 하니 노아 이르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 외에는 오늘 어느 것도 너를 구할 수 없노라. 파도가 그들 사이에 들어 그는 익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노라. 이때 말씀이 있었으니 대지여 그대의 물을 삼킬 것이며 하늘이여 비를 그치라 하니 물이 줄어 일이 끝남이라. 그리하여 방주가 주디 산에 정박하니 죄 지은 백성들을 멀리하라 말씀이 있었노라. 와나다 누훈 랍바후 파칼라 랍비 인나비니 민 아흘리 인나비니 민 아흘리 와 인나 와드카 알하꾸 와 안타 아흐카무 알하키민 قال يا نوح إنه ليس من أهلك إنه عمل غير صالح فلا تسألني ما ليس لك به علم إني أعظك أن تكون من الجاهلين قال رب إني أعوذ بك أن أسألك ما ليس لي به علم وإلا تغفر لي وترحمني أكن من الخاسرين قيل يا نوح اهبط بسلام منا

إلى فرعون وملئه فاتبعوا أمر فرعون وما أمر فرعون برشيد يقدم قومه يوم القيامة فأوردهم النار وبئس الورد المورود وأتبعوا في هذه لعنة ويوم القيامة بئس الرفد المرفود ذلك من أنباء القرى نقصه عليك منها قائم وحصيد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과 권능을 주어 파라오와 그의 수장들에게 보냈더라. 그러나 그들은 올바른 길이 아닌 파라오의 명령을 따랐으매 그는 심판의 날 그의 백성에 앞서가며 그들을 불지옥으로 안내하리니 그곳은 불이 이글거리는 곳이로다. 그리하여 현세에서 저주가 그들을 뒤따랐듯이 내세에서도 그러하도다. 이것은 불행한 선물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에게 전달한 멸망된 고을의 소식이거늘 그 가운데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넘어져 있더라. وما ظلمناهم ولكن ظلموا أنفسهم فما أغنت عنهم آلهتهم التي يدعون من دون الله من شيء لما جاء أمر ربك وما زادوهم غير تتبيب وكذلك أخذ ربك إذا أخذ القرى وهي ظالمة إن أخذه أليم 하나님이 그들을 죄짓게 하여 멸망케 함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죄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신들이 그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파멸을 자초했을 뿐이라. 그렇게 하여 그 고을을 멸망케 함은 그대 주님의 벌하심이라. 이는 그들이 죄지은 가운데 있을 때라. 실로 그분의 벌은 가혹한 고통이라. إن في ذلك لآية لمن خاف عذاب الآخرة ذلك يوم مجموع له الناس وذلك يوم مشهود وما نؤخره إلا لأجل معدود يوم يأتي لا تكلم نفس إلا بإذنه فَمِنْهُمْ شَقِيٌّ وَسَعِيدٌ 그 소식 가운데 내세의 벌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한 예증이 있나니 그것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날이며 그것은 증언의 날로서 하나님이 그날을 한정된 일정 기간까지 지연시키고 있을 뿐이라 오는 그날엔 어느 누구도 그분의 허락 없이 말하지 못하리니 불행한 자들과 행복한 자들이 있게 되니라. فَأَمَّا الَّذِينَ شَقُوا فَفِي النَّارِ لَهُمْ فِيهَا زَفِيرٌ وَشَهِيقٌ خَالِدِينَ فِيهَا مَا دَامَتِ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إِلَّا مَا شَاءَ رَبُّكَ إِنَّ رَبَّكَ فَعَّالٌ لِّمَا يُرِيدُ وَأَمَّا الَّذِينَ سُعِدُوا فَفِي الْجَنَّةِ خَالِدِينَ فِيهَا مَا دَامَتِ السَّمَاوَاتُ وَالْأَرْضُ إِلَّا مَا شَاءَ رَبُّكَ عَطَاءً غَيْرَ مَجْذُوذٍ فَلَا تَكُ فِي مِرْيَةٍ مِّن ما يعبد هؤلاء ما يعبدون إلا كما يعبد آباؤهم من